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른 기억이 될까? 힘들었던 너의 날들 돌아간다면 내가 있어줄 텐데 너에게 잘해준 게 없던 내게 왜 너는 달랐을까? 기억 속에서 매일 넌 함께였어. 너를 잊고 살아가던 순간조차 모든 불이 꺼지고서 하루가 끝날 때야 너는 그때 돌아갔어. 가슴이 시리진 않니? 생각이 깊어 보여. 이제 내가 너를 안고 다독여줄게. 네가 그랬던 날처럼 너에게 익숙해서일까? 지나쳐 있을 때.